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영화 좋아하세요? 드라마는 어때요? 우리 사는 이야기 그 안에 있어요. 음악으로 느껴요. 우리들의 드라마 음악으로 보아요. 영화를 만나요.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씨 화요일에 다시 찾아오는 박인자였습니다. 아, 시간이 조금 늦춰졌는데요. 해가 뜨거워서 제가 잠시 쉬었다가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릴 노래는요. 사랑할수록 틀고 싶었는데 이미 엔지니어분이 틀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는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날씨에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틀어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밤새도록 예,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음악은요, 칵테일 사랑이라고 하는 마로니에의 노래였습니다. 예전에 이 음악 들었었습니다. 저 아주 젊었을 때요. 그때 아주 신나게 놀았던 기억나고요. 다니는 곳마다 이 음악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마로니에 정말 가서 이렇게 연극이나 이렇게 사람들과 어떤 공연 약속이 있어서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릴 때 이 음악이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정말 그 가사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가로수 밑을 걸어다녔던 기억도 나고요. 그 왠지 찻집에 들어가서 굳이 실내도 있는데 실내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서 의자에 서로 얼굴 마주 보고 앉아서 뭐 괜히 영화 같은 걸 찍고 싶어 했던 뭐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예, 제가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여러분께 이런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실수했던, 예, 생방송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정말 실수, 그 실수를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나 싶어서 제가 좀 쑥스러워서, 예, 제가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예, 사람들은 자기가 일부러 아니면 알게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일부러 실수를 할 때는 그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저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해야 하는 행동인데 하지 못하고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음악 소리가 나간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목소리가 나갔어요. 꼬마하고 싸우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일종의 묘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좀 어색했네. 그래서 노래가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있었어? 하시는 분은 언젠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생방송의 어떤 묘미를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예, 또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주로 음악을 좀 많이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또 제가 말문이 트여서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여러분께서 음악 듣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을 또 골랐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참 볕이 좋은데요. 그 볕을 쬐면서 무언가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를 제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를 들어보고 싶어서 여러분께 좀 청해 드리니까 낭만 고양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 오늘 날씨가 이 곡에 참 맞구나라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춤추는 작은 별 것으로만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바다라 떠날 거예요. 범위로 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나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미쳐 춤추는 다음 곡 고르다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1초도 안 됩니다. 예, 이런 실수는 좀 봐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차 타고 달리기는 정말 따뜻한 봄 날씨 같고요. 아, 머리 감고 나오신 분은 오늘 좀 날씨가 춥네요. 예, 모자를 꼭 쓰셔야 감기 안 드실 거고요. 지금 예방접종 시작되어서 초등학생들 지금 열심히 맞고 있고요. 네. 유치원은 12월 달 정도에 맞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르신들, 예, 맞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중년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맞으시도록, 예, 그게 아무래도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찬물 위아래 있지만 예방접종은 아무래도 위험군 순위로 먼저 맞는 것이, 예, 가장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때까지는 열심히 손, 발 닦으시고요. 아, 그 덕에 참 건강해졌잖아요. 요즘에 병원에 많이 손님? 손님이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 환자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좋은 소식인데, 아무튼 신종 플루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요. 계속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체온이 좀 상승하거나 이렇게 몸이 조금 아프시거나 그러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요.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은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런 경각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요. 여러분 겨울입니까? 예, 이 따사로운 햇볕이 결코 겨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바람은 겨울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이지요. 여러분들 김장 걱정하십니까? 예, 혹시 젓갈 사러 나오신 분들, 예, 배추, 예, 얼마인지 가격 알아보시러 나오신 분들, 예, 열심히 보시고요. 날씨 따뜻할 때 춥기 전에 지금 계획하신 분들은 얼른, 예, 계획하셔서 빨리빨리 아프지 않으실 때 얼른 김장 담그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늦게 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어머님. 제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제 바람을 실어서 이번에는 여러분께, 아, 어떨까요? 그 마이클 잭슨 아시죠? 예, 흑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 사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팝송을 조금 일찍 틀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쎄요, 마이클 잭슨 음악은 너무 좋아서 그 어떤 선별이라는 것이 굳이 이렇게 잣대를 대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것은, 아, 글쎄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사람이, 그 가수가, 아, 참, 이 노래를 참, 아, 예쁘게 불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사랑이 멈출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미로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팝송이었고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예, 뭐 여성 목소리도 들리지만 저희가 뭐 어쨌든 가사 한국말이 들리지 않는 이상은 팝송이 들릴 때는 이것이 여성의 목소리인지 남성의 목소리인지 잘 가늠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팝송이면 아 좋다 이러면서 듣는 거죠. 예. 어쨌든 목소리는요. 그 마이클 잭슨 목소리가 음악상에 들릴 때는 감미롭거나 이렇게 힘차거나 이렇게 뚫고 나가는 어떤 이렇게 전진하는 어떤 느낌, 뭐 이렇게 힘찬 느낌, 뭐 이런 소용돌이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여성하고 목소리가 혼성이 되어도 별 다른 느낌, 이렇게 차이를 별로 모르겠는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저는 느껴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렸고요. 가끔 마이클 잭슨 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비딧? 빌리진? 이런 음악은 어떨까요? 예, 그런 음악을 겨울에 눈 내릴 때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고른 곡은 이 곡이었습니다. Stop Loving You죠. 당신에 대한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예, 어느 사랑이라도 멈출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절대 사랑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국 안이 좀 어수선합니다. 보이지 않으시죠? 공사를 하는 건 아닌데요. 분명히 내부가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계단 올라오는 곳을 페인트를 좀 칠해 주셔가지고 환해졌어요. 벽이. 예,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깨끗해져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잠시 방문하신 손님들이 계셔서 조금 저희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뭐 맞고 맞이하고 또 보내드리고 이런 소용돌이가 좀 있네요. 안 보이시죠? 예, 저희는 지금 그런 와중에 있고요. 여러분께 음악을 소개해드리고 저희는 또 저희끼리 또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또 소리 너무 죽이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틀어놓고 들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음악 들으면서 또 가을 보내면서 겨울 맞으면서 김장 걱정도 조금 하면서 예, 그 와중에 커피 드실 분은 다른 음료수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커피 같은 거 어떠세요? 커피나 녹차 이렇게 따뜻한 거 옆에 이렇게 두고 마시면서 잠깐 음악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 드려도 여러분께서 싫으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음악을 골라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발표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연주입니다. 연주를 하는데 연주할 때 노래도 하지만 그 연주할 때 그걸 먼저 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자전거, 동대문, 나리나리 개나리, 작은 별 이런 노래를 노래만 하면 안 되니까 연주할 때 개 이름을 같이 외웁니다. 예, 아이들에게는 개 이름 외우는 것이 힘겹기도 할 텐데요. 이것이 발표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보여드린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예, 친구와 같이 하는 그 재미로 예, 그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외워서 열심히 연습해서 연말에 이제 발표를 하죠. 그 아이들이 처음에 도레미송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도레미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팝송이에요. 하지만 난 익으실 거고요. 많이 들으셨던 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리 앤드루스가 부릅니다. 도레미송이요. 들어보세요. 'Let's start at the very beginning. A very good place to start. When you read, you begin with A, B, C. When you sing, you begin with Do, Re, Mi. Do, Re, Mi. Do, Re, Mi. The first three notes just happen to be Do, Re, Mi. Do, Re, Mi. Do, Re, Mi, Fa, Sol, La, Ti. Oh, let's see if I can make it easier. Do, a deer, a female deer. Re, a drop of golden sun. Mi, a name I call myself. Fa, a long, long way to run.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 a drink with jam and bread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 Oh, oh, oh, go!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Bah! A long, long way to run.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ea! A drink of jam and bread.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Bah! A long, long way to run. Now, children, do, re, mi, fa, so, and so on are only the tools we use to build a song. Once you have these notes in your heads, you can sing a million different tunes by mixing them up, like this. So, do, la, fa, mi, do, re. Can you do that? So, do, la, fa, mi, do, re. So, do, la, ti, do, re. So do la ti do re do. Now put it all together. So do la fa mi do re. So do la ti do re do. Good, but it doesn't mean anything. So we put in words, one word for every note, like this. When you know the notes to sing, you can sing most anything together. When you know the notes to sing, you can sing most anything. Do.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참 노래를 잘하시는군요. 이 노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영화에 나왔었던 노래입니다. 이 영화 저도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한 다섯 번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저 혼자서 한 두세 번 본 것 같고요. 가족하고 두세 번 본 것 같고, 예, 그것만 따져도 한 여섯 번은 봤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역시 명곡이네요. 영화도 명화고요. 또 음악도 명곡입니다. 이런 명화와 명곡이 이렇게 일치되는 거는 제 손가락에 그다지 이렇게 몇 개 못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시는 영화나 또 기억나시는 음악 같은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거 말고 기억나는 게 또 있네요. 러브스토리요. 러브스토리 영화와 그 이렇게 눈 내리면서 이렇게 눈덩이 던지면서 서로 뒹굴면서 그 음악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눈만 내리면 딱 이 음악이요. 라 흉내는 못 내겠지만 네, 그 음악이 이렇게 귀에 선합니다. 제가 첫눈 내리면 꼭 이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게 너무 많네요, 여러분. 예, 기억하시게 되면 기억하시고요. 기억 안 하시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아 내가 이런 거 약속 드렸었구나, 꼭 들려드려야겠구나라고 제가 챙겨가지고 제가 꼭 여러분께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쨌든이라는 말을 한 세 번 정도 했네요. 예, 되도록 줄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녹음된 걸 들어보면 그 말이 들어간 것이 그다지 예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말, 예쁜 말, 고운 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두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가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제 말습관이 아 어떤 것이 안 좋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찾아서 제 결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이 길어졌나요? 말이 길어졌으면 말을 줄이고 여러분께 음악을 또 들려드려야죠.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저한테 다시 한번 아, 잘하자,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2부의 경고가 아닐까요? 박미경 씨의 2부의 경고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입조심, 말조심하기로 예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예, 2부의 경고는 힘있게 끝났습니다. 예, 2분 말처럼 예, 아무튼 조심해야죠. 여자나 남자나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저도 말 조심하고요. 행동 조심하고요. 여러모로 조심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저 몇 곡 안 틀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갑니다. 벌써 제가 끝낼 시간이 되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뒷분한테 저 1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안 되겠죠? 오늘 제가 늦게 시작한 건 늦게 시작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적당한 시간에 시간을 이렇게 물러서 예, 다음 분에게 예, 재미있는 거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릴 때는 예, 잘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거를 물어보러 내용을 물어보러 이제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주변에 흐린 날도 참 많았고요. 잠깐 눈발이 조금 날리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예, 그 어느 곳에 가니까요. 갈치 연못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또 그곳에서 조금 지나가면 낚시터도 있고요. 그곳에 가면 산화랑이라고 하는 좀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이렇게 차 좋아하십니까? 예, 이런 차 종류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소리나 춤 이런 공연을 아주 작은 모임에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즐긴다고 하죠. 자기네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네가 만들어놓고 자기네가 즐기는 뭐 이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곳을 다녀왔는데 갈치 연못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못 봤지만 확실히 이 계절에 가기는 춥더군요. 예, 그 물바람이 예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고 나오는데 눈이 비치더군요. 예, 이곳에도 눈이 잠깐 비쳤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네, 아무튼 추웠습니다. 이번 주도 추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전에 변하기 전에 김장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김장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 참 많죠. 저희들이 꼭 겨울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김장. 그리고 저희가 살아갈 때요.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예, 건강도 잘 챙겨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예, 비자금이요. 비자금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제 노후를 위해서 100만 원이 필요할까, 500만 원이 필요할까, 아니면 1000만 원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위한 노후 준비는 어떤 게 좋을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는 걸 보면 아, 저 아이가 클 때는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죠? 저 아이에게 부담이 안 되고 내가 내 길은 내가 찾아야 할 텐데 뭐 이런 것들이요. 예, 우리 모두 그런 준비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미리 해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따가 제가 시작한 이 프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도 마저 못 드리고 미처 못 드리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끝날까봐 미리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예, 점점 예, 이 방송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느끼고요. 오늘도 느낍니다. 여러분, 김장 준비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잘 챙겨 드시고요. 건강 챙기시다가 적당한 날이 되면 준비해 두셨던 거 김장하는데 잘 예, 야무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는 덜하고 음악을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또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음악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께 제가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두 곡을 연이어서 들려드릴까 싶다가 제가 꼭 이 노래는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잘 못 들려드렸는데 붉은 노을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노을을 못 보고 끝을 내서 오늘은 노래로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 듣고 나서 시간이 되면 노래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붉은 노을 먼저 들어보세요. 이문세입니다. 깨물던 노을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라 고개 숙이네 눈물을 흘려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울지마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다른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은 넌 못내 붉게 타는데 대로 갔을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 없어 뜻하는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은 또 못내 붉게 태는데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다른 노을 붉은 노을처럼 네, 여러분, 붉은 노을은 끝났습니다. 예, 제가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시간도 2분밖에 안 됩니다. 2분 동안에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참 아쉽습니다.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아, 아깝네요. 2분 동안에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여러분, 저 어쨌든 또 썼습니다. 예, 오늘 한 4번 썼나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는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는 예, 새로운 박인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 도와주신 인턴? 예, 인턴 엔지니어 부. 네, 감사합니다. 예, 이름은 나중에 밝혀드리겠고요. 예, 박인자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메모리 끝입니다. Yeah.